끝을 봤어. 혹시 나는 없었어. 흔들리는 네 마음일까봐. 거리에 와이파이처럼 어쩌다 떠올라서 멈춰버린 시간들. 비굴했어. 가끔 떠오른다고 네 소식 찾아보기도 했어. 단호한 이별은 내가 보인 마지막 겉멋일 뿐. 못한 관계 둘은 짐작했었지. 현실을 꾸며낸 채 끝을 미루고 애써 침착했었지. 못다한 그리움의 소행일까. 불승리 소식 들리면 난 모든 가능성에서 도망 나왔죠. 먼 곳을 마음을 옮기고 더 좋은 사람 만나라 말 멋없게 여겼던 나도 차츰 공감이가 뭐 별 수 없더라고. 너무 걱정 마. 네가 그럴싸한 개자식이 되고 나면 말이야 우리 무난한 이별을 맞게 될 거야. 잘 살게 될 거야. 집중했어. 절양하지 않으려 네 소식 흔한 친구 안부쯤. 단호한 이별을 내가 결국 지켜낸 약속 하나. 될 거야.